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못 잊습니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영원한 태양의 봄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창밖에 한 방눈 내릴 때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.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